들어가는 뮤직 우리 언제나 단둘이 불어 꽉 조여진 너희만 풀어서 보여줄게 모두 다 아무나 불러봐라 거기서 거기 둘러봐도 너 옆에 여전히 저리 심장 박동의 속도 느껴지는 이 전율 커지는 목소리까지 이보다도 완벽할 순 없는데 물망설이는 거야 막 달아줄게 groove 밤이 새도록 불태워 이건 몸에 해런 담배 아니야 끊기 없어 yeah. 우리 집에 창문에 힘이 서린 채 느린 음악에 맞춰 떠리 댄스 네가 평생 느낄 없는 느낌을 드릴게 나 털어줄게 꿈에 밤이 새도록 불태워 yeah.